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전날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 인사드립니다. 만약 한국에 있다면 식구와 일가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겠네요. 결혼 전에는 명절이 단순히 빨간 날, 학교 안 가는 날, 아니면 직장 쉬는 날. 그래서 신나게 쉴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는 날이었다면 결혼하고 난 후에는 명절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또한 아련한 추억이 된다고 하면 이내 마음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감사하다는 것이 멀리 쳐다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제 마음만 보더라도 증명이 되네요. 아마 당장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어쩌면 이 감상이 다시 쑥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이 희생하는 부분을 통해 분명 다른 방면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이제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그 자리에서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삶이 힘들더라도 죽음이라는 관문이 있기에 지금의 생이 찬란한 것처럼 말이죠. 뭐 너무 거창하게 표현했나요? 추석 전날이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어쩌면 지금 힘들게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며느리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그 고향 찾아가느라 운전하시는 분, 뒷좌석에서 지루함을 폰으로 달래고 있는 아이들,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잠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봐 주세요. 수고가 많군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보고 싶었어요. 음식보다 중요한 사람을 보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조금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는 쉬는 날이 아니어서 별 실감 나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잠깐 저녁을 보내겠네요. 여기 살면서 좋은 점 중 하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음식을 각자 준비해와서 함께 식사를 하니까 부담도 덜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더라고요. 네, 이런 좋은 문화는 좀 배웠으면 좋겠죠? 네. 첫 번째 들을 곡은 추석 가족과 듣기 좋은 노래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추석 더 씨라고 나오는데 언더 더 씨를 리메이크했다고 하면 맞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어머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빨리 갈게요. 가족들 모이고 앉아 너에게 눈길 꽂혀 이제 슬슬 광질한다 너의 모든 이야기 모든 걸 대답해야 만 이 상황은 종료돼 말하기 싫은 일에도 대답하기 곤란해도 Oh no 지대응답 네? 뭐라고요? 지대응답 그 아니고요 성적은 어때 대학은 가니 공부 좀 해 마신 어르신들 활 잔소리는 무한 반무 잠들기 전에 집 가기 전에 지내온다 엄마 집에 언제 간다고요? 내일이요? 대학 입학한 학생 취업 성공한 학생 이제는 잔소리 없는 추석 명절이 올까 버스 덮는 폭풍 광질 준비하는 Q&A 지금도 대체 언제 학점은 어느 정도 Oh no 멘탈 붕괴 멘탈 붕괴 야 여자는 이미 연봉은 어때 결혼은 해 응원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될 게 뻔해요 지나친 관심 무서운 비교 멘탈 붕괴 멘탈 붕괴 승진은 아니 돈은 뭐 아니 애는 언제 일생일 때에도 끝나지 않을 잔소리 관심인 공과 지능적 안티 멘탈 붕괴 아 장난빠 괜찮아요. 성났던 커서네 그대 요즘 뭐하는지 어느 회사 올해 안에 가능하니 옆집은 삼성 같대. 공부는 잘하시지 상가 언제 연애 안에 살 좀 빼라. 너만 잘 되면 좋은데 한순간에 늦는다. 지른다 지른다 친정에 가나 후레했었다 옳게 제가 여보 얼른 가자 올해도 고생 많았어 엄마도 고생 아빠도 고생 추석 명절 네 1년에 한 번 가족들과 얼굴 보는 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서로 얼굴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여러분들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긴 시간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두 즐거운 해피 추석 되세요. 네, 오늘 수요일 청취자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아, 지난주에 나갔던 이강연 씨와 함께했던 시간에 여러분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예,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응이 이번에 저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말씀.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또 겸손한 말씀을. 아, 진짜로.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설레임과 꿈? 네. 이런 얘기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네. 이게 또 기억이 나요. 정말 집중을 하고 했던지, 네. 아, 그리고 저는 되게 감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우리말 있죠. 이런 네, 우리말. 네. 밥 먹었냐? 뭐 치웠냐? 이따위 말이 아닌 그 고급 언어를 유창하게 쭉 늘어놓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전... 집에서 애들하고 얘기해봤자 뭐. 그렇죠. 네. 아무리 네. 뭐 한다고 해도 네.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나누기가 그만큼 네. 그런 장이 네. 많지 않다는 거네요. 네. 또 그런 장이 됐다니까 또 제 네. 마음 참 기쁘네요. 그렇죠. 네, 또 네. 좋아하는 후배도 보고 네. 꽝도 보고 님도 따고 그러네요. 맞나요? 일석이죠. 님도 보고 꽝도 따고 순서야 뭐. 그 오늘도 저희가 주제를 정했죠. 네. 배우자. 아, 네. 참 예, 그죠. 배우자라는 네.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어떠세요? 아, 그렇죠. 바로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저 같은 입장은 뭐 지금 기러기 생활 3년 넘었고 이제 남편이 드디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어제 출발을 했 아니죠 그제 출발을 했고 지금 나리타 공항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한 사연으로 나리타 공항에 있고 네. 뭐 내일 도착을 하겠죠 아침에. 아 내일 도착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네. 처음에 여기 가디언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그냥 공부시키러 오셨다가 지금 정착을 네. 하게 되셨는데 네. 남편분이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셨겠는데 남편분도 동의하신 거예요? 여기 뭐 그렇게 하는 과정을? 남편이 적극 지지해 주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겠죠. 그렇죠. 3년 넘게 버티지 못했겠죠. 늘 고마워하고 존경하는 부분이죠. 네네. 네. 그럼 이번은 한국을 다 이제 네, 이제 뭐 시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 네. 그러시군요. 이제 뭐 부모님은 이제 저희 친정 엄마 혼자 남으셨고 네. 또 오빠네랑 같이 또 있게 되시면서 모두 이제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 좀 편하게 네네. 예. 정리하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배우자분과 이제 합치시게 네. 되네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서 진정 아 안 되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정리 제가요? 좀 하고 네네 네. 제가요 이 노래만 네. 들으면 우리 남편 생각이 나는데 노래방 가면은 이제 본인은 수긍을 안 하지만 네. 음정은 높이가 안 와, 박자가 안 맞는다. 늘 제가 늘 그러는데, 저는 박자는 맞으나, 남편은 이제, 아, 남편처럼 음정은 높이 안 올라간다, 아. 이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그 샤우트 창법을 잘해요. 아, 남편이. 남편분이요? 그래서 켄의 봄날에 간다를 잘 불러요.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근데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곱씹어 보면, 네. 이렇게 막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네. 곱씹어 들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요? 한번 가슴을 네. 울리는 뭔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두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또 내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 마. 더러운 빚고 몸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는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저 불처럼 작은 사람 내 한몸만큼 멋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본 날은 간다. 이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시린 고독과 악수하며 왜 걸어왔다. 멋진 남자로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버텼는데 막다른 길에 가로막혀 비참하게 부서졌다.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달려도 내 상처를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작은 사람 내 한몸만큼 없이 빠지려 했거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본 날은 간다. 그러하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몸만큼 없이 빠지려 했건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본 날은 간다.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잡지도 가질 수도 없었던 이 세상 내 한 목숨 사랑으로 남긴 채 이제는 떠나고 싶다. 바람처럼 또 그렇게 샤우팅.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 그래서 네. 이런 게 선입관일까요? 남자 노래다. 아, 그렇죠. 네네, 남자들이 그쵸. 얼마나 그 소리쳐 부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가사가 뭐. 배우자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그죠? 남자로서 그 무게가 물론 각자의 자리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무게감이 좀 남자들한테는 또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 굴레가 너무나 크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가족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아직도 그렇죠? 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한 사람의 가장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렇죠. 뭐 아버지 하면 이렇게 막 눈물이 쭈르르 흐르잖아요. 그 희생이 그러니까, 떠오르니까 그러겠죠. 그 짐이 뭐 어머니와는 그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남자분들이 이제 내 생의 봄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막 소리쳐 부르는 그게 이 노래에 투영되지 않았을까. 이미 봄날은 갔고 그 간 봄날에 대한 본인의 그 그냥 그 소리로 소리쳐 부르고 싶은 그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로 만났으니까 같이 봄날을 꽃 피워줄 수 있는 노후를 계획하면서 그렇죠. 제2의 봄날. 예, 저는 봄은 여기, 또 오니까. 예, 저는 여기 뉴질랜드 이렇게 뭐 토요일 오전 이럴 때 뭐 트레킹 뭐 보이스카우트 트레킹 이런 데 가보면. 네. 해변가 뭐 이런 테라스에서 마치 진짜 영화 장면에 내가 걸어가는 듯 노인들 앉으셔서 커피하고 뭐 케이크 마시고 네네네. 또는 뭐 오픈카에 막 드레스 타고 내리면서 파티를 갔다 오시는 듯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기는 노인분들이 정말 멋져요.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그렇게 보이죠, 진짜. 예, 뭐 도서관이며 영화관이며 넘치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봄날은 간 게 아니라 다시 꽃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존재가 서로 배우자에게 될 수 있으면 그러네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간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그런 다시 다가올 봄에 대한 준비, 기대 같은 거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제 첫 곡을 제 남편에 대한 노래를 들었으니까 남편 하면 떠오르는 또 DJ 제니님의 또 이게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 성격이 바로 노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뭘까요? 남편은 그 안치환 씨의 그 제목이 뭐죠? 안치환 씨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이 곡을 좋아해요. 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쵸? 네,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일단 한번 듣고 올까요? 네. 네. 그렇죠. 못할 듯도 뭐가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저 오래간만에 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아, 우리 노래 나라 와 우리 노래 나간 사이에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우리 노래 끝나고 해야 될 얘기를 노래 나간 사이에 다 해버려가지고 지금 남편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진행자가 지금 바뀐 거죠? 정말 오랜만에 저도 듣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생각해보게 되죠.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꽃보다 아름답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죠. 그런 시각으로 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진 않았는데 왜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그런 꽃으로 피어나고 네. 싶은 또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한 번도 뭐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거 뭐 삶의 반복 속에서 네.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주로 그냥 애들 위주로 그죠? 네. 네. 애들 위주로 다니고 뭐. 그게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 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그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약간은 네. 뭐 약간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네. 새롭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네. 한 편으로. 특히 뭐 예, 뉴질랜드 계신 한인분들 중에는 또 유학생 엄마도 많으시죠. 계시고 저처럼 예, 기러기. 저처럼 기러기도 계시고 네네. 극소수겠지만 예, 그런 분들은 또 저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넘게 살면서 가족의 의미가 더 절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또 가족 위주로 삶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서포트해주면서 아이를 네.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서로 지원군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원군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그 상실감? 빈자리. 네, 빈자리가 더 커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더욱 그 가족이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네. 누가 하나가 있는 자리가 비어지면 그렇죠. 아니 세 명과 네 명의 대결은 이거는 뭐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특히 성인 어른이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렇게 배우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대담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분이 이제 여자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좀 약간 미화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 처음에 제가 정했을 때는 아 이거 뒷담화가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굉장히 엄청,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위가 제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은 노래를 듣고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근데 왜 다 살다 보면 저도 뭐 22년 넘고 했지만 다들 이제 여자들 그러잖아요. 이혼을 꿈꾸며 산다고. 그리고 뭐 절혼이란 것도 있다면서요. 절혼요? 전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다 분가시키고 나면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게 절혼이에요? 그런 이혼은, 용어가 생겼어요? 예. 이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 뭐 결혼식 때 모이고, 아니면 손주 뭐 100일 때 모이고. 뭐 황혼 이혼 뭐 이런 거. 그건 아예 이혼이잖아요. 이거 절혼은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정이라는 형태는 유지한 채로 각자의 삶을 살자. 근데 뭐 윈도우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사신 분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식이 아예 생긴 거죠. 말도 생기고. 아 그러네요. 네.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절혼을 꿈꾸며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이제 아니 근데 정말 고맙죠.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고 그죠? 뭐 내 편? 내 편이라고 하면 너무 내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해주는 사람? 그 영화나 뭐 노래 같은 데는 늘 그러잖아요. Being on my side 이러잖아요. 내 편에 서줘서 고맙다. 내 편에 서 있을래. 너는 누구 편이니?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편은 남편이죠. 그렇죠? 말이 내 편에 서 있다는 말이 되게 오늘 좀 다르게 다가오는데 그죠? 그 사람 옆에 서 있다. 그렇죠? 그렇게 들으니까 내 옆에 서 있어 줄 사람. 그죠? 근데 뭐 언제까지 서 있을지 왜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 또 다른 뭐 죽음이 갈라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 음악을 들으면 추억을 또 떠올리는 것처럼 그때 같이 있을 때 어떤 추억을 만들어 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 어떤 뭐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억이 붙잡아 맞아요.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아요. 그 추억을 곱씹으며 또 사는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해줬지 뭐 이런 거. 아, 이 품격 있는 방송인데요. SPN 남태평양 성교방송 제니 음악 카페 저는 배우자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품격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볼까요? 네네. 이건 누가? 지금 제 남편이 나리타 공항에 있다고 했잖아요. 비행기를 기다리고 이게 좀 전에 제가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신청곡을 넣어달라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바비킴의 남자답게를 해달래요. 아 바비킴의 남자답게? 그래서 아 이놈의 답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굴레에 갇혀서 우선 남자답게 들어볼까요? 네. 좋은 와이프 같아요.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생에 웃어오기만큼 사랑해 술주에 너무나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뜨거운 심장이 뛴다 달려들어 난 또 이 세상에 몇 번을 깨져도 멈추지 않아 고통 따윈 날 어쩌지 못해 자존심 하나로 살아간다 태풍이 몰아쳐도 멋지게 당당해 남자기에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이겨내 진심을 보이면 지는 거지 절대로 타협 같은 건 안 해 태어나부터 정해 지내 배신을 당해도 독할 수 없는 여리디어린 남자이기에 남자답게. 근데 다른 신청곡 하나 뭔지 아세요? 뭐요? 버즈의 남자를 몰라.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거군요. 네. 아, 이런 걸 왜 신청했을까요? 좀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너무 모른다고.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 예, 가사가 참, 같아요. 제목을 예. 참 신청곡 제목이. 예. 그 막 그 절규가 들리지 않으세요? 제목만 들어도 예. 남자를 몰라?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여자 아나요? 모르지. 나도 나를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서로 알아달라고 하는 건 참 사실은 유치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알아주면 그렇죠. 참 그럼 예. 알아주면 고맙긴 한데 또 몰라주면 예. 서운하고. 아이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알아달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렇죠. 남자답게. 뭐 답다는 단어가 참 이 답다. 뭐 답다. 이것도 참 굴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떤 모델에 딱 제대로 된 정말 그 모델이 있어서 그거 다와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약간은 왜곡된 모델을 놓고서 그 남자답게라는 게 남자 어떤 걸까? 뭐 쿨하게? 1번 뭘 것 같아요. 남자답게 약간 남자 뭐 남자 인생에 세 번 운다. 뭐 약간 강해야 된다는 느낌. 에이, 남자는 그치? 강해야 된다. 요즘은 또 그렇지 않죠, 많이. 네. 에이, 이제 인식은 많이 바뀌었으나 에이. 사회 체제는 그대로니까. 남자답다. 뭔가 강해야 되고 뭔가를 다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 참 남자를 스스로를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감정을 에이. 좀 이렇게. 감정을 내비치면 여자 뭐 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큰일이 아니면 에이. 감정을 좀 이렇게 감춰야 되고. 에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답다? 뭐 이런 말도 좀 어렵고 남자답게. 남자는 힘드시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남자답게 사시려고 거기에 맞추려고 또 본인 스스로 어떤 면에서는 막 노력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예. 그리고 뭐 가장이 되면 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거는 특히 동양 문화 뭐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큰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인 듯 보이고. 네네. 요즘은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그렇고. 나도 저도 제 자식한테 아들만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러니까 너가 뭐 물론 많이 옛날하고 다르지만 그런 걸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왜 나도 모르게 남자가 그래도 되겠니? 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이. 그렇죠. 괜히 이제 뭔가 좀 여성스레 보이면 요즘 또 막 그런 우려들도 많잖아요. 왜. 제가 혹시 그런 끼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우려들을 부모는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 배우자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참 열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두 사람이 그러네요. 앉아있는 것 같네요. 다 남편분들이 좀 행복하시겠네요. 아, 그럴까요? 과연 동의하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해를 하려고 살다 보니까 저도 지금 몇 년을 같이 살았나요? 20년은 안 되고 네, 20년이 돼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맨 결혼기념일마다 참 오래 살았다 맨날 그게 신기하죠 지나간 네. 시간이 근데 한 그 사람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낸다는 게 물론 이제 더 많은 시간을 하신 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돌아보면 아 그리고 어쩌면 내 편? 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나,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선택에 대해서 가는 것을 지지해주고 근데 결국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요즘에는 그 나이가 드나요? 참 신기하고 그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워요. 그게 정인가요? 네. 정이란 말도 되게 애매모호하다면서요. 동양 문화에만 있는 그렇죠. 그 정이잖아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영이라는 네. 단어를.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 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체가. 국물 자체가 없는 문화에서 깔끔하죠. 그 한국의 국물을 먹다 보면 눈물 난다고. 그 뜨거운 국물을 그 저녁에 모여서 우리 아시안 한국인끼리 가족끼리 먹을 땐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국물 하나 없는 사회에 있다가 탁 갔을 때.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뜨거운 국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가족이고. 숟가락이 같이 네, 들어가서. 네. 같이 숟가락으로 떠서. 예, 국물 있는 사람끼리. 국물 그 좋아하는 멋있는데요? 사람끼리 먹는. 예. 그래서 배우자는 저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일 수 있고 물론 다섯 명, 여섯 명인 집도 있죠. 네네. 그러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입니까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이. 저는 그 이해라는 말도 섣불리 못 쓸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길 감히 바라며 내가 누구한테 감히 이해한다고 말을 하며 참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보다는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있는 그대로 예, 격려해주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배우자이며 가족 관계가 아닐까. 예. 배우자님 아자아자 제가 아자. 응원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제니님의 부분께서는 아, 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네. 저희 배우자가 좋아하는 건 김광석의 서른쯤에 김광석 씨를 너무 좋아해요. 왜 서른쯤일까요? 이분은 왜 서른쯤에란 가사를 썼을까요? 나 그거 궁금해요. 물어봐야 되겠네. 아 근데 의미가 깊지 않을까요? 스물아홉에서 서른 넘어간 건 정말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요. 19에서 20 넘어갈 때 정말 다르죠. 저는 네, 항상 네. 10대 때는 20살이 되면 예, 네, 맞아요. 20대가 30살이 되면 너 네. 저는 이렇게 뭐 천지가 개벽 같듯이 짜잔 이러고 네. 바뀌는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결국은 내 나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광석도 30쯤에란 이 사람이 썼겠죠? 거의 그러니까. 그죠?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네, 기억이 쓰고 안 나는데. 쓰고 부르고 했을 네, 테니까. 네, 네. 서른쯤의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가사 들어보면서 또 제니님의 부군이 어떤 생각으로 또 이 노래를 좋아하실지. 아,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김광석의 서른쯤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 남편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좀 숙연해지네요. 글쎄 왜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왠지 남편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광석한테는 또 슬픈 사연이 있는 가수니까 네네. 더 가사가 더 슬프네요. 네네. 되게 갑자기 막 네. 갑자기 그런 분위기 회색빛, 아닌데 네, 그런 분위기 아닌데 바뀌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노래까지 참 가사도 그렇고 그죠? 뭔가 예견한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뭔가 가사에서 근데 그냥 또 하루가 간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루가 간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가족과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슬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근데 그분 누가 그 편 옆에 그쵸. 서 있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긴 해요. 이런 말도 또 감히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물론 그 배우자가 남편을 좋아해서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 지금 배우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마다 노래의 가사와 리듬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모습?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또 느끼게 해주네요. 네.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네. 남편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같이, 지금 이렇게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뭐 설레임 꿈 이렇게 하고서 막연하게 하고서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잡혀가는 가닥이 있었거든요. 정리가 좀 되죠. 네. 근데 오늘도 그냥 배우자 제가 어제 심란해서 오늘은 정말 배우자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서 왔는데 뉘앙스가 조금 네.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그 남편이 혼자 걸었을 그 시간이 계속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러네요. 가사에 느껴지는 감이 잡히면서 좀 숙연해지고 미안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옆에 서 있다는 단어가 저는 계속 맴도는데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나와 일단은 인생을 같이 가기로 한 서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네. 알리의 서약을 틀어달라고 남편이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이 곡을 많이 신청하셨네요. 아, 이 노래는 모르지만 네. 뭐 남자를 몰라 남자답게 서약 이런 이제 노래를 제목이. 신청하는 걸 보니 제목만 봐도 의미가 심장하더라고요. 이거 좀 더 이렇게 쭈루룩 네. 해야 되는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청곡을 다 못 틀어드리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네. 다 틀어드려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는 뭐냐면. 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인데요. 더 버글스가 부른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영어 제목은 Take This Waltz예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 제목은 우리도 사랑일까예요. 아, 너무 그래요? 다르죠. 근데 한국에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영화 뭐 저는 좋은 영화 막 대여섯 번 봅니다. 근데 여섯 번, 일곱 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저번에 청소년을 위한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저 뭐 그날 뭐 가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딱 분위기 잡고 아 보자 이랬는데 저희 나이대가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큰애는 계속 보면서 엄마 이거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예요? 왜 좋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했더니 아니 쟤랑 같이 보긴 좀 그런데요. 막내를 가르치면서 이어 세븐인데 아 제가 등급을 생각을 못했어요. 등급을. 네, 이 영화도요. 혼자 보셔야 되는 아, 네, 영화입니다. 괜히 가서 뭐 아들아 네. 같이 보자 이러면 안 되겠네요. 네. 엄마 혼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남편이랑 네. 같이 봐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요. 네. 이게 사라 폴리란 감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캐나다의 국민 배우면서 감독까지 하는데 와 정말 똑똑하고 예쁜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영화들 저는 감독한테 미치면 그 감독 영화를 쫙 다 보거든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그 다큐멘터리까지 다 봤어요. 부모가 찾아가지고 예, 부모의 얘기까지 다룬 건데 이 영화도 Take This Waltz에서 나온 그러니까 Take This Waltz가 저는 한국에서 극장 영화로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아이튠에서 사서 또 봤거든요. 이게 몇 년작이에요? 80몇 년 아니다. 90몇 년도에 한국에서 제가 봤어. 아니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극장에서 봤는데 Take This Waltz에 대한 감이 오지가 않았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이랬는데 물론 영어도 못했지만 근데 이제 우리도 사랑일까 이런 걸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이제 제목이 아, 그러고서 이제 그런 한국적 시각으로 봤죠. 근데 네. 여기 와서는 다시 뭐, 보니까 다시 보니까 이 감이 딱 오더라고요. Take this waltz. 그래요? 이 왈츠 노래가 나올 때 왈츠를 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거죠. 진짜 이 지금? 순간을 잡아 까르페디엠이에요. 이 순간을 잡은 거죠. 주인은 주인공은 이 순간을 잡은 건데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네, 순간을 이 순간을 잡은 건데. 한국적 가부장 시각으로 보면 이 영화가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추천되지 못할 영화인 거는 분명하고요. 근데 여성으로서 보기에는 예, 굉장히 열린 시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선, 결혼에 대한 다른 시선이고. 근데 이제 이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순간을 즐기면서 아, 이 순간도 허무없이 가는구나.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의미 있게 이제 사람들이 네. 회자되는 네네. 대사가 뭐냐면 새 것은 빛나. 그렇지만 새 것도 언젠가는 올드가 되지. 올드. 오래된 것이 되지. 라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그러니까 노인 할머니들께서 얘기하시는 대사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쵸? 그 얘기를 듣는데 예. 이 생각이 나요. 예. 왜 그 사과를 먹는 방법 있잖아요. 예, 예, 사과를 먹는 방법. 어떤 사람은 사과가 바구니에 담겨 있는데 예. 상한 거부터 얼른 얼른 예. 먹고 어떤 사람은 사과가 있는데 제일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고.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아까 좀 전에 그 김광석 노래 서른쯤의 가사에서처럼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또 간다. 그렇게 하고 좀 다른 개념의 반대 개념의 그렇죠? 그 현재를 보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이나 뭐 평론가들이 사라 폴리한테 도대체 사라 폴리 자체도 이혼을 한 감독이에요. 그 자녀 그 언니나 뭐 오빠 남동생들이 다 영화계에서 일해요. 배우이자 감독이자 뭐 촬영 감독이자 이런데요. 이 영화를 만든 의도가 뭐냐, 이혼이 좋단 거냐, 나쁘다는 거냐, 이런 걸 이제 많이 물었죠. 기자나 뭐 평론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각자의 삶을 선택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해하긴 그렇게 했어요. 네네. 네. 제가 한번 영화를 네. 한번 보고, 네. 나중에 또, 네. 뭐, 영화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배우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 배우자, 누구의 옆에 서 있는 사람, 또 가족,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은 또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다음 그 사람이 일단 바로 섰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이 지금 현재의 과거나 너무 미래에 묶이는 게 아닌 지금의 나 자신에게 네, 그렇죠. 네, 그게 잘 섰을 때 어쩌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도 그럼요. 네, 같이 누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람한테 그쵸, 그쵸. 네, 지금의 나를 지지해 주든 그 생각이 바뀌든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예. 그걸 이 말로선 참이 멋있게 되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게 멘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준 높으신 분하고 앉아있으니까 제 수준이 이게 좀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마지막 곡으로 좀 어떻게 보면 네. 이것도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영화를 본 게 아니라. 네네네네. 뭐 비디오 스타가 라디오 스타를 죽인다고 하는데 라디오 스타는 올드고 비디오 스타는 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결코 의미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라디오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라디오는 외로운 영혼을 지지해 줍니다. 어, 너무 좋은 멘트예요. 네. 야, 라디오를 둘이 듣지 않잖아요. 그렇죠. 늘 혼자 듣죠. 네. 좋아요, 좋아요. 참 마무리가 배우자에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못 꿨어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네. 배우자나 결혼이란 제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각자 어떻게 지지해줘야 돼. 저는 이 지지란 단어가 참 좋아요. 또 그건 또 네. 각자 그 삶의 네. 자리에 있는 네. 당사자의 몫이겠죠. 네, 그걸 네. 우리도 남겨주고 네.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닌 저번하고 얘기가 비슷해져요. 그렇죠. 네. 네. 결론 하나가 하나? 됐네. 아 근데 여보 빨리 오세요. 아 맞아. 그럼 한번 같이 오시면 네. 같이 한번 출연하세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네네. 네. 그럼 얘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두렵습니다. 안 보니까 지금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또 그냥 어, 오늘도 훅 갔어요. 어, 훅 가고 네. 많이 갔어요. 네. 마지막 추천해주신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네. 네 들으시고 저희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주제 배우자로서 배우자라는 주제로 오늘 참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Awake... 오늘의 마지막 곡 들으면서 추석 전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